낙하의 작곡가 찬영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낙하는 땅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사된 곡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한쪽에서 추락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지구의 반대쪽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3월, 새로운 시작과 많은 불안과 걱정도 함께할 테지만 우리 찬영님처럼 생각을 반전시켜 함께 날아오르는 3월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재미있는 K-POP 노래와 뮤비와 함께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TBS 라디오 속 청취자 참여 코너 잠깐 퀴즈입니다. 매주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새콤달콤 건강하고 맛있는 한양대학교 5분 거리 왕십리역 그릭요거트 맛집 팀메리에 그릭요거트 교환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한양대학교의 교환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꽃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며 모래땅이든 습지든 기름진 땅이든 관여하지 않고 무서운 생명력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1번 개나리, 2번 민들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HUBS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잠깐 퀴즈 게시물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학과, 학번, 이름을 적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태그해 댓글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팀메리 그릭요거트 교환권을 드립니다. 잠깐 퀴즈는 대한민국 넘버원 그릭요거트 맛집 팀메리에서 후원합니다. UBS. 지금까지 교우 여러분께선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이 마련한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H. UBS.